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을 맞으며 9.1 대성산 혁명열사롱과 신미리 애국열사롱,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에 환들이 진정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환들이 열사롱들과 열사묘의 환 진정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용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환진정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성산 혁명열사롱에 모신 항일의 요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동상에 꽃송이와 꽃다발들을 진종하고 백두산 요장군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들이 대성산 혁명열사롱과 신미리 애국열사롱의 화환 진종대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의 화환 진정돼 영웅들의 녹세에 진정됐습니다.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보건, 출판보도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기업소,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각지에 있는 열사들의 동상과 열사릉, 인민군 열사 추모탑, 열사묘들의 화환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됐습니다.